남조선 신문 프레시안에 의하면 남조선의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1일 광주시청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외국 보도로 강제 연행 범죄를 미화하고 수많은 조선 사람들의 명예를 짓밟은 일본 당국의 파렴치한 망 등을 규탄했습니다.